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8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관례대로 코리아 반도의 정세부터 진단 바랍니다. 어제 그 조평통 대변인 성명으로 무시무시하게 나왔어요. 지금 최근 21일에 대북 전단 B라죠. 20만 장 이상 이렇게 뿌려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자유 북한 운동연합이라고 북이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단체예요.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인데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죠, 북에서는. 그런 단체가 계속 이런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조평통 성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B라 살포는 국제법적으로도 전쟁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또 상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의 전쟁 행위에 다름 아닌 거죠. 네. 더구나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북 선수단까지 들어와 있고 응원단이 남측의 방해 책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북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킬리오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 특히 8월에 을지 연습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선제 핵타격 계획을 실전 적용한 그런 위험천만한 합동군사 연습이었거든요. 비록 우리들은 8월 16일 날 미 군용기가 방북하고 을지 연습이 주접이 들면서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 이렇게 분석합니다만은 북이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입장은 9월이 8월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전쟁 정세라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럴 때 B라를 살포하는 것은 북에게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 정세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선수단이 남해 와 있고 어쨌든 그 킬졸브 을지 연습도 참았던 북인 만큼 이 정도 가지고 공격을 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이 공격, 북의 표현대로라면 보복 대응이죠. 동시적이고 전면적인. 그래서 그것이 서해 오도가 되든지 지금과 같은 풍선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벌어지고 있는 내륙에서 벌어지든지 언제 어디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남측에서는 추석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투쟁이 다소 소강 국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박근혜가 수사권, 기소권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담뱃값을 비롯한 증세 정책들을 폈죠. 네. 그 증세 정책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코리아 사회의 양극화, 민생 파탄의 상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죠. 그래서 재벌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밀었던 것이고요. 아쉬운 것은 그 노동계의 파업투쟁이 계획대로 좀 잘 안 되고 12월에 있는 민주노총 선거 준비로 사실상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반도적으로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지고 그런데 남측에서는 세월호 투쟁이 유민 아빠가 단식을 정리하고 또 추석을 거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내홍이 벌어지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계도 진보운동도 여전히 투쟁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세월호 농성장에서도 진보 세력이 잘 안 보이는 코리아 연대는 계속적으로 단식 농성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영화인들을 비롯한 개혁 세력들로부터 비판의 여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할 때다. 다행히 시기적으로 보면 투쟁이 고조되는 시기거든요. 9월 말, 10월, 11월 계속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진보 세력을 비롯한 개혁 세력 모두 힘차게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먼저 북에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남해 탈북단체가 21일 대북비라를 살폈는데요. 이에 대해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 왜 안 나오나 했어요. 21일 그 삐라살포까지 보고 나온 거죠. 네.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면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 노름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남조선 괴뢰패당은 21일 악질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인간 쓰레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 노름을 강행하였다며 인천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우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그 지척에서 감행된 이번 삐라살포 노름을 통하여 괴뢰패당이야말로 대결의 환장이 되어 국제체육경기대회도 그에 참가한 동족의 성의도 안중에도 없고 이번 경기대회에서 끌어넘치는 화해와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천하무례한 불안당이라는 것이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는 국제법의 전쟁 행위로 공인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된 우리의 징벌 조치는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단행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삐라살포에 대해서 한국진보연대는 21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북전장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탄했고 대북전장 살포에 대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제8조 상대방 비방 중상 금지와 제2조 풍선을 이용한 물품 살포 중지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집시법에서도 군사지역 인근에서 작전 수행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정부는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삐라살포를 반대해 나섰는데요. 22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통일부가 나서서 반복단체의 삐라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 대변인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통일대박론의 허구를 정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짚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단체를 아주 질이 안 좋게 보는 거죠. 뭐 악질적이다,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론도 그 행위자들을 처단하겠다. 임의의 시기에 장소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북 마음대로 처단하겠다. 근데 이것은 북이 빈소리를 하지 않죠.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정말 오산이죠. 네. 언젠가 할 텐데 그 전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이 문학예술 작품의 표현으로 보면 감정 축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절정 부분에서 터뜨리죠. 네. 그 감정 축적은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조직과 감정 조직이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제 감정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렇게 풍선에 날려서 이름도 풍선 작전이에요. 군부대하고 경찰 측까지 협조해서 북에 떨어지면은 그 삐라를 받아본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 와 충격이다 하면서 북의 체제를 불신하고 분열 이간이 일어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게 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살포 선동이 별 효과가 없다는데 이견이 없어요. 근데 효과는 없는데 상대를 자극하는 거죠. 도발 중에서도 최하책입니다. 비유하면은 이제 그 전대엽 진군가에 나오는 가사에 강철 같은 우리에 대어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이제 대장간에서 칼을 벼릴 때 당금질을 하고 두들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비유한 건데 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감정 축적의 계기가 돼서 언젠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에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배후 조종 세력으로 정확하게 정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안게임을 언급한 거예요. 사실 북의 선수단이 남해 와 있는 거거든요. 북측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죠. 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에서는 뭐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라든지 무슨 낙동강 전투 기념 행사라든지 전자는 이미 했고 후자는 앞으로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북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탈북자 단체를 앞세워서 풍선 작전을 펼친 거죠. 네.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하게 심리전입니다. 북에게는 도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그것을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의 응원단을 뭐 미인계다 뭐다 하면서 모독적인 표현을 쓰며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회방에서 결국은 좌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관계 개선이니 뭐 신뢰니 대화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더욱 분노가 치미는 거죠. 상대의 약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심리전인데 그래서 북이 표현도 너무 강하지 않고 약간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흥분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 뿐 정확하게 전쟁 명분을 축적하는 그러한 감정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대북 전단 살포, 심리전은 국제법상 전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은 이러한 삐라 살포를 대북 도발로 군사적 도발에 준하는 때로는 총포탄 사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쉽게 말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먼저 북침 도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보복 대응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북의 입장에선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은 그 무엇보다도 사상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바로 남에서 그것도 탈북자를 앞세워서 풍선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삐라를 살포하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도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가장 자극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과 함께 체제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리전이야말로 북에서 가장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한국 진보연대를 비롯한 이 야당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이런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니까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한국 진보연대에서는 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이제 통일대방론을 걸고 들었는데 그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정말 통일을 하면 그것은 대박이다. 통일을 하면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하면 대박이 터진 것이다.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그 통일 흡수통일이라는 것이고 통일로 이루는 성과를 비즈니스적으로 속물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남북관계,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새끼를 꼬는 것으로 비유하면 오른쪽으로 꼬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꼬는 왼새끼를 꼰다 그러죠.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북을 자극할 대로 자극하면서 통일이니 관계 개선이니 신뢰니 대화니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통일 대박론은 매우 천박한 흡수통일론이고 박근혜의 무식함과 욕심 사나운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선친 박정희가 7.4 공동성명을 유신체제 수립에 이용했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이 통일 이슈로 돌파하겠다라는 속내가 드러난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는 민족 공조가 아니라 외세 공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그 반대로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의 감정 축적의 단계에서도 끝이 보이는 문학 작품으로 말하면 절정이 임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키르졸브 을지 합동군선에서 다 무사히 넘겼는데 겨우 이 풍선으로 전쟁이 터지겠느냐 그런 분석은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절정 단계로 나아가는 감정 축적의 계기로는 충분하다.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북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 일꾼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청년동맹이죠. 북의 그 단체들은 유일적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은 이제 직업총동맹, 그리고 여성들은 또 여성동맹 이렇게 있는데, 직업총동맹, 노동자들의 조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때로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청년동맹이에요. 과거 해방 직후에는 이제 공산주의 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동맹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청년동맹으로 있다가 1956에서 58년 3년간의 사회적 생산관계가 확립된 이후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으로 전환 발전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에 의해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바뀝니다. 약칭으로 민청, 산업청, 청년동맹 이렇게 쓰죠. 이 청년동맹이 왜 중요하냐면 1211고지에서 상대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서 유명한, 그리고 조국과 청춘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북의 이수복 영웅이 있는데 바로 청년동맹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의 군인들의 대다수가 청년동맹원이에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 대중정치 조직으로서 바로 청년동맹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청년동맹에서 당원들이 배출이 됩니다. 청년동맹의 간부들은 나중에 당의 간부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저수지다. 여기서 수많은 당과 혁명의 후비들이 자란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동맹은 정말로 중요한 조직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죠. 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아케리라고 하는 이제 진보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피아스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청년동맹의 대표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에돈이라고 부릅니다. 진보정당은 아케리라고 하고 청년동맹은 에돈이라고 하는데, 에돈의 대표 출신이 아케리의 대표가 되고 아케리 집권하니까 대통령으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체계가 기본 체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로청 위원장으로 유명한 최용해가 당의 비서 역할을 하다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하고 지금은 다시 당 비서로서 김정은 최고 리더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이런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 후진타오는 청년동맹의 넘버원은 아니었고 넘버투였습니다. 근데 넘버원이 1989년 천안문 사건 때 넘버원을 키웠던 후야오방을 비판하는 것을 과거 문화대혁명식으로 하다가 원로들의 눈밖에 나서 넘버투가 후계자가 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청년동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서한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 청년들은 당의 성군혁명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라고 강조했고요. 예, 당 나오고 성군혁명 나오고 전위투사 얘기가 나왔죠. 청년전이라고 합니다. 전위투사가 당이죠. 그러나 그 표현을 바로 여기 청년동맹에 쓴 거죠. 그러니까 한급 높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전위투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미 청년전이니까 진정한 전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어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데서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데서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깐만요. 북에서 당과 단체의 관계는 지도 피지도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비유해서 인전대라고 합니다. 트랜스미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표현이죠. 스탈린이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청년동맹은 당과 청년 대중을 이어주는 인전대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남에 적용하면 진보정당과 학생단체의 관계가 되죠. 진보정당이 진보정당답고 학생단체가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물론 당장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진보운동에게는 하나의 불문율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단체가 이런 진보정당의 지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단체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청년 동맹의 초급 조직들에 대해서는 청년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당 정책 관철회로 조직 동원하는 기본 전투단이라며 동맹 초급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청년 동맹 강화의 첫걸음으로 청년 운동 발전의 기본 고리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당에서는 이제 당세포 기층당 조직에 해당하고 농민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초급 단체 일꾼이라고 한다면 세포비서 분조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북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바로 이런 차원의 대회를 계속 열고 있어요. 그것을 주체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 방도의 하나로 삼고 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대규모적인 사회예요. 왜냐하면 특출한 소수가 부각되는 사회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고르게 부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행사들을 통해서 바로 집중적으로 교양을 하고 또 단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방도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년 동맹 초급 조직들의 사상 교양 사업에 대해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상론의 기초에서 사상 개조 사업, 정치 사업을 선행하는 것을 으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북답게 사상 교양을 강조했고요. 김정은 제1위서의 사상 이론적 특징 중에 하나죠. 이렇게 4대 교양을 정식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일 애국주의는 과거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 이전에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층 발전시켰다면 김정은 최고 리더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김정일주의 애국주의로 한층 발전시킨 것이죠. 역시 본질은 통하면서도 표현상에서 차이가 있는 도식과 반복을 피하는 창의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주의 교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념이라고 한다면 철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회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선군 사상도 언급되지 않을 수 없죠. 북의 표현대로 자주의 길로 가고 선군의 길로 가고 사회주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급교양이라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북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사회 자체가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로서 그 과도기적인 특징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잔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사상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외 무역 사업을 하거나 외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러저러한 일로 낙오하거나 변절하는 일이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황장엽이라든지 장성택이라든지 그만큼 사람들의 사상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인간 개조가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급 교양을 강조한다는 것은 뿌띠 부르주아적인 사상, 부르주아적인 사상을 뿌리 빼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아타간의 관계의 계급 전선, 계급 의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 걸맞는 북은 사회주의 도덕, 공산주의 도덕을 인류 도덕의 최고라고 합니다. 인류의 도덕의 사상, 그 생활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덕교양이라든지 인생관교양이라든지 이런 교양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북에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노작이 나오는데 주체 혁명관이라고 해서 이제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 이 모든 관점이 인생관화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인생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청년 동맹과 관련해서 4대 교양이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관통이 되면서도 청년들의 수준과 정세에 맞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이프러스의 에돈 축제도 가보고 그리고 쿠바의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도 만나보고 유럽의 진보정당과 관련된 청년들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북의 청년동맹과 같은 수준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상의 힘이고 조직관에서 나온 것이고 실천을 통해서 부단히 단련됐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바로 북이 미제국주의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북 소식을 하나 더 덧붙이면요. 북평양 방송에서 유엔총회 69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수영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21일 뉴욕에 도착했다며 비행장에서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와 대표부 성원들이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무상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27일 기조연설 후 반기문 유엔총장 면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은 1992년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1999년 백남순 외무상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이 유엔총회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엔이 해방 직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소련 동구 무너진 뒤에 미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적어도 안보리는 총회는 좀 다릅니다마는 유엔의 이제 구조 자체가 총회가 최상급 조직이 아니라 안보리가 최상급 조직이에요. 기형적이죠. 비민주적인.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아무리 진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안보리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만이에요. 총회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안보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그것이 바로 유엔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유엔을 상대할 때 격을 좀 떨어뜨렸죠.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이제 남에서는 대통령이 갔고 이른바 대통령이 북에서는 이제 외무장관이 간 거죠. 네. 과거에는 북이 그 격을 하나 내지 둘을 떨어뜨려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과 북, 북과 남이 유엔 총회를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그런 증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이 유엔 총회를 대하는 격과는 상관없이 유엔 총회가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결의를 많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이 절대다수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것은 오랫동안의 그 비동맹 블록 불가담 운동 77개 그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운동과 남남협력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경향신문을 인용하면 이수영 외무상의 일정은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은 이번 총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가 채택될 것에 대비해서 100쪽 분량의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내고 반박 논리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21세기 민족일보 9월 13일자 기사 북인권백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념의 인권이에요. 부르주아 개념의 인권이란 얘기고요. 그간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가 소련 동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요긴하게 잘 싸먹었고 지금도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내부에서 와해시키는데 아주 위력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죠.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으로도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북에도 이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큰 힘을 넣고 있죠. 자금도 많이 투입하고요. 그런데 소련 사회주의는 붕괴되고 중국 사회주의도 변질됐지만 조선 사회주의는 오히려 원칙성, 혁명성이 더 강화되면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궁지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인권 시비질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북이 사상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권 시비질이라는 것은 부르주아 사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재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인권, 사람의 권리, 기본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존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이 있는가?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주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있고 차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이런데 남코리아 같은 경우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의 그의 속성과 기형성을 인해서 경제 자체도 취약하지만 민중들의 생활은 파탄 지경에 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세모녀 자살 사건.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1000만 명, 하루 3명씩 자살하는 농민, 신용불량자 500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전무인 사회,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아지죠. 과연 이런 사회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적인 악법을 열외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죽이는 사회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 외에도 범죄, 마약, 매춘, 극단을 치닫고 있는 사회가 미국이고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미국이나 남코리아가 북을 상대로 인권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가? 실제 북이 94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아사라기보다는 과로사가 많은데, 식량난도 한 몫을 했습니다만은 그 여파로 생긴 과로사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국방공업의 공장에서 만10% 정도가 살기 힘들어서 원래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 공장의 당비서라든지 지배인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 몫까지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연변의 조선 동포들, 그중에 특히 지식인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고난행군 때 북의 충신들이 다 죽었다고 한 소리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식량난은 소련 동구 무너진 여파와 미국이 기후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00년 만에 크물피해, 60년 만에 가뭄 피해의 후과고, 또 북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코리아 반도 남단에서 끊임없는 북침 합동 군사 연습을 벌이고, 또 외교적으로까지 고립시킨 데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북 자체의 원인보다는. 실제로 1980년대에는 북에서 김일성 주석은 하루에 알곡이 1만 톤이면 전체 인민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군량미까지 포함해서 한 450만 톤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980년대 700만 톤 이상 생산했어요. 고난행군 시절에 400만 톤 단위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를 두고 북에 대해서 인권이니 뭐니 얘기한다면, 또 북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삶을 두고 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재단하며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실제로 북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고요. 가령 여성들의 대의원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교육의 나라, 예술의 나라라고 할 만큼 문명한 사회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물가가 안정돼 있고, 교육과 의료가 무료고, 세금도 없고, 물론 당연히 집도 있고요. 이런 사회가 북인 거죠. 도덕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에서 막 간통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남의 강간 사건 같은 정도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매춘이라든지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또 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도 여성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물론 거주 이전이라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유도 다 있죠. 근데 남측에서도 주중에 갑자기 일하다 말고 제주도로 놀러 간다든지, 이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계약도 없이 어떤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북이 그렇게 잘 짜여진 높은 수준의 조직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와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조직 수준이 높은 사회라는 겁니다. 어떤 만남을 하더라도 한 달, 두달 전부터 예약하고, 말로 예약하더라도 돈으로 예약한 거 못지않게 신용이 있는 사회. 말이 곧 행동이고, 그것을 미리미리 멀리 내다보면서 계획화하는 사회가 바로 보다 선진화된 사회인데, 그런 친밀성과 조직성에서 북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 거죠.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북에 대한 인권 시비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관점에서 또 북에 대한 사실도 모른 채 더구나 미국이나 남코리아처럼 정말로 인권의 불모지에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사회에서 북을 상대로 인권 시비를 걸고 유엔 무대까지 끌고 오고 또그 대리인 하수인이 사무총장이 돼서 이런 분위기나 만들고 이것이 이제 바로 유엔의 현주소인 거죠. 유엔 무대가 진흙탕이라고 해서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한다면 그 진흙탕 속에는 더럽거나 더러운 걸 모르는 층만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고도의 조직 정치사가 필요한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리수용 외무상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과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남과 북의 뚜렷한 차이, 본질적 차이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지난 기간 내내 일관된 모습이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은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이고 북은 하나의 코리아 정책이다. 남에서는 이제 두 개의 한국, 북에서는 이제 하나의 조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투 코리아 정책, 원 코리아 정책의 대결이다. 유엔 무대에서의 총회에서의 연설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으로 넘어가서 추석을 지나면서 세월호 농성투쟁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이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시 상승 국면이고요. 조만간 큰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먼저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는 국민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꾸 동요하고 특히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이야 원래 포기한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명확히 거부하면서 마치 1987년 전두환의 4.13 호언 조치처럼 그래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항쟁이죠. 국민들이 국회도 못하고 청와대도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대중적 항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알기 쉽게 소박하게 함축된 표현인 거죠. 이어서 대책회의는 박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수 없다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사법부는 청와대의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삼권 분립에 사법부나 입법부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균형도 견제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삼권 분립 운운하는 거이 자체가 이제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특검 아니 그냥 검찰이 잘하면 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겠어요? 검찰이 잘 못하고 특검이 잘 못하니까 못 묻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가족들이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이 하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수사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영장을 발부하는 이거 법원에서 또 하는 거고 나중에 기소권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결과 유죄로 나와서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까봐 하는 것이지 수사 결과 명백하게 유죄로 나왔으면 당연히 기소해야죠. 기소권이란 말은 사실은 불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삼권 분립 운운하는 거, 기존의 질서를 뭐 교란한다 이따위 말들은 정말 황당한 궤변들인 거죠. 그러나 북에 대해서 인권 시비질을 하는 것처럼 남에서 이런 식의 거짓된 논리를 엄청난 보수 언론들이 꽝꽝 때리게 되면 북의 인권 시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삼권 분립 어쩌고 하는 얘기는 남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어서 대책회의는 세월호 투쟁 사업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현수막 걸기와 노란 리본 배지 달기, 10만 킬로미터 행진 사업 등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함께할 가칭,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 지킴이를 조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만원 돈이 아닙니다. 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수막을 내거는 그런 운동이 서대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연 코리아연대의 회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한 점의 불씨가 이제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세월호 대책위에서 다시 한번 잘 강조했다. 이런 대중적인 운동의 힘이 바로 세월호 대책위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또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구체적 일정으로는 9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리고 10월 3일 무박 2일 대규모 진도 기다림 버스를 진행하며 11월 1일에는 참사 200일을 기점으로 전국 10만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다소 소강 국면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상승 국면인 거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광화문 청운동 농성장은 유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영화인들 속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진보 세력이 실망했다고. 지금 진보 진영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은 이제 그 강제 해산 재판 때문에 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제 이른바 아로하 사건과 관련된 구명운동 때문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노동계는 이제 12월 3일로 예정된 위원장 선거 이번에 직접 투표로 진행하죠. 거기에 이제 사실상 진입한 상태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진보 세력이 세월호 투쟁을 또그 이전에 그 촛불 투쟁을 장시간 해오면서 누적된 피로가 있어요. 아, 영화인은 이제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진보 세력은 촛불 투쟁만 해서도 지금 1년 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코리아연대가 촛불 집회 때마다 내는 신문이 이번에 56회까지 나왔거든요. 예. 잘 알다시피 1년이 54주 아닙니까? 이번 호부터는 그 이전에 김 차장이 주로 편집하다가 김 국장이 지금 주간 브리핑도 하고 닥터 스테판에 결합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우리 김 국장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진보 세력의 촛불 투쟁은 장기간에 걸쳐서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침체된 국면에서 진보 세력이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개혁 세력의 바람에 대해서 바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코리아 연대는 이런 와중에도 변함없이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고 단식을 하고 서명을 받고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상훈 공동대표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최근 유가족 관련한 이른바 대리 기사 폭행 사건을 보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 앞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맹폭을 하고 있죠. 뉴스K가 지난 19일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이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 기사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CCTV 원본 파일을 입수해 분석해 왜곡 과장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뉴스K 국민TV의 대특종이죠.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 국민TV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죠. 보수 언론들은 이제 이런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거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맹비난을 퍼부어가지고 최근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 투쟁이 다소 침체하는 그한 원인을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왜곡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죠. 뉴스K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고 하는 영상 장면을 계속 내보냈는데요. 뉴스K가 분석한 결과 그거를 돌려서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상에는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관들이 이런 공작이 이제 기본 임무죠. 그런 의미에서 1930년대 라이프치 의사당 방화 사건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뭐 링컨이나 케네디 암살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에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에서 말레이 항공이 격추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표적이죠. 2001년 9.11 사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군사자작 테러라고 부르고 2008년 9.15 사건을 금융자작 테러라고 부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에 이런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박근혜 이른바 정권, 수구 보수 세력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런 음해모략을 왜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야 정말 이 정권 하에서는 안 되겠구나, 말로는 안 되겠구나, 들고 일어난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굳히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수구 세력들에게.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과는 별개로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전원 사퇴했고 21일 총회를 열어서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월호 가족들의 수준이죠. 네. 이 이제 유가족 대책위가 이제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높은 수위의 처방을 내림으로써 신속하게 진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정보기관이 벌린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작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지금 보수 언론들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진한 생각으로 대범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짚을 것을 명확하게 짚으면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제2, 제3의 공작과 제2, 제3의 음해모략으로 유가족들이 상처를 입고 지금까지 끌고 온 소중한 투쟁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흐지부지 될수 있는 그런 위험마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22일 이화여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왜 필요한가라는 강연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강연을 시작으로 22일에서 26일까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여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에서 국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게요. 결국은 그런 보수 언론들의 맹폭,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을 거부하고 뭐 삼권 분립이니 뭐 질서를 유린한다느니 법체계를 유린한다느니 이런 헛소리가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비록 수공업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고 전공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6월 정도에 노동계의 제2차 국민파업과 함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결정타를 날렸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바로 청년학생 운동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전성기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청년학생 운동의 침체 때문에 제2의 6월 항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을 돌면서 이런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날 종교계, 노동계,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인 567인 선언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사법체계 훼손과 무관하고 경제 위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들은 지난 16일 노란 리본 부착 금지 지침을 내린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의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교육부죠. 예.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는지, 교육이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을 명목으로 교육부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무분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중립,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 못 본 척하라며 공범이 되길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남코리아밖에 없어요. 아,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면 그만큼 민주화되고 사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네. 하여튼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인데 이런 우민 정책 때문에 여전히 전근대적인 지역 감정이 존재하고 수구 세력들이 여전히 살판을 치고 시대가 거꾸로 흘러가 군사 파쇼 독재자의 딸이 부마왕정을 통해서 역사에 철저히 심판받은 그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해외에서도 세월호 관련된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남 캐나다 FTA 협상 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 중 캐나다 동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위를 오타와 밴쿠버, 토론토, 에드먼트 등 4개 도시에서 벌렸는데요. 22일 박근혜 동포 간담회가 열리는 오타와 샤토리에 호텔 앞에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박근혜는 물러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하나로 통일된 민심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은 외유 자체가 굴욕이기도 하지만 망신이에요. 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 외유 못 나갑니다. 그렇죠. 순방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는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의 꿈이니까. 그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파티 열고 뭐 무슨 의장대 사열이니 이런 기분을 만끽하려고 살아온 오직 그 한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외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계속 그렇게 외유하고 해외 동포들은 계속 반대하고 세계인들이 보면 가관이고 그런 참 낯뜨거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날 LA 동포들은 LA 총영사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재미동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수사권 기소권 부여한 특별법 제정, 철저한 독립적 수사 요구, 박 대통령의 7시간 행방 해명, 책임자 처벌, 300명 아이들의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박근혜를 7시간 대통령으로 부른다면서요. 오죽하면 조선일보 산케이 신문까지 쳤겠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박근혜가 이제 캐나다 또 미국 뉴욕에 유엔을 방문하는 바람에 북미, 북아메리카에서 반박근혜 투쟁이 활성화되는 그만큼 조직도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박근혜가 더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긁어부스럼이죠. 네, 그리고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그림자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나경원은 왜 거기 가서? 아, 참, 이제 오세훈처럼 이제 나경원도 이제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번에 간신히 국회의원이 됐는데 대권 욕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박근혜는 나경원을 견제합니다. 좋아하지 않죠. 차라리 그 국회의원이고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조윤선이에요. 지금 네. 이제 정무장관 하고 있죠. 그 이전에 여성부 장관 했고. 근데 이제 세상 일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김무성이 뜬다든지. 왜 의외냐면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그 부친의 친일 경력을 떠나서 사람이 뭐 하는 스타일이 좀 건달 비슷한, 건달은 좀 좋은 말이라 조직폭력배 보스 같은 그런 스타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남코리아 정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정치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같은 사람이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되면은 아무리 야당이 바닥을 쳐도 지금 야당의 걸출한 대선 후보들 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이런 사람들 어느 누가 나와도 김무성한테는 지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반기문을 거론하는 거거든요. 판을 좀 읽을 필요가 있겠다. 나경원이든 뭐 조윤선이든 누구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명박이 저지른 일들이 박근혜로 계승돼서 가령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그것은 박근혜가 최근에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세금 폭탄입니다. 최근호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온 선대인 소장이 9억 정도 되는 집에 재산세에 맞먹는 정도의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담배로라도 마음을 달래는 그런 서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세금 폭탄이죠. 네. 그게 이제 박근혜의 본질이에요.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또 그 전에 했던 공약들은 전부 헛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이후의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같은 사람은 꿈 깨고 조용히 근신하는 사실 국회의원 나오는 것 자체가 뻔뻔스러운데 뭔 목적으로 LA까지 날아가서 동포사의 반감을 사는지 참 나경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 박근혜 하는 거 보고 따라 사는 거예요. 박근혜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정치를 했으니 뭐 박근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나서는 거죠. 인터넷에 올라온 나경원 사진을 보면 그 빨간 자동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 플랜카드를 들고 계속 쫓아가는 그런 시 장면이 있는데 정말 우스꽝스럽거든요. 하여튼 그 나라 망신은 골고루 시켜요. 예. 망둥이 같으니까 꼴뚜기도 뛰고 뭐 그런 거죠. 예. 마지막으로 미주의 사람 사는 세상을 비롯한 동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에 맞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재미동포 유엔 대행진 시위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세월호의 희생자 단원고 학생 250여 명의 영정을 들고 곳곳에서 기습 시위를 지속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면서도 정말 가슴 답답하고 왜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참 복잡합니다. 예, 네. 그냥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약속이니 신뢰니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인데 박근혜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 하죠. 네. 이어서 정계 소식을 좀 전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문재인, 박지원, 인재근 정세균 의원과 박영선 원내대표 6명을 비대위원으로 인선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비대위에 고사한 가운데 일부 중도 온건파 진영에서 이번 비대위에 당권주자 3명,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한 비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정동영 상임고문은 성명을 통해서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이상돈을 공개적으로 합리적 보수, 집권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사람이라고 옹호하고 당대표 영입에 동조하는 등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한 사람들이 개파 보스라는 이유로 비대위에 포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문희상 비대위가 이제 출범한 것이고요. 문희상은 이제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했었죠. 구원투수 역할을 한 것인데 애초부터 이제 박영선이 원내대표와 함께 비대위원장 뭐 공감 혁신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같이 맡았던 것이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세월호 협상이 엉망으로 드러나고 결국 세월호 유가족이나 투쟁하는 민중들의 뒤통수를 쳤죠. 그 박영선이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이상돈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사달을 일으킨 거죠. 네. 사실은 모든 직위를 내놓을 정도의 커다란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탈당을 한다. 그렇게 되면 뭐 분당도 될 것이다. 이런 협박 전술을 써서 이제 겨우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주소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이 이상돈과 관련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제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하면 또 추진력이 부족하면 지난 대선처럼 좋은 기회도 불구하고 박근혜에게 대권을 넘기는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이 단식 과정이나 이상돈과 관련된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깊이 총화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단점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정동영도 이런 측면을 깔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준이 지금 비대위 구성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과도기를 끝내는 전대를 열어서 힘 있는 지도력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박근혜 선의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문희상, 김무성이 만나서 푼다라고 해놓고 박근혜는 캐나다, 미국으로 외유를 가니까 마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문제처럼 비춰지죠. 네. 이게 이제 박근혜의 영악함이죠. 이런 측면에서 빌미를 주지 않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대책위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유가족,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내투쟁과 원외, 장외투쟁을 배합하면서 하여튼 힘차게 싸워야 돼요. 개혁과 수구를 아우르려고 하지 말고 수구와 대별되는 개혁다운 모습을 견지해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선거 막판 직전에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수구 세력 중에 괜찮은 세력들을 겨냥하는 그런 정치 공세 조직 사업을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개혁 세력 다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뭘 모르는 거죠. 이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계를 요구한 흐름이 바로 개혁정당다운 원칙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인 것인데 박영선이 여자 김한길 노릇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박영선은 사실상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는 그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어요. 무슨 약점이 잡힌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박영선 쉽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비대위부터 해서 야당다운, 개혁정당다운 그런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끝이다. 미래가 없다. 세월호 대책이 또 진보 민주 세력들은 대중적 항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걸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분야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선거에서 독립이 무산됐지만 이른바 스코틀랜드 효과로 미 연방과 유럽 각지에서는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독립 찬성이 44.7%, 반대가 55.3%로 많이 나와서 독립 추진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네. 언제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도 이렇듯 선거 결과 예측은 어려운 거예요. 막판에 이제 영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심지어 미국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유대인이죠. 크루그만까지 나서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맹폭을 가했죠. 네. 그게 상대적으로 큰 표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알렉스 셀먼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약속이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선 졌지만 정치적으로 최대 승리자죠. 예, 셀먼드. 카메룬 영국 수상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지만 최대 패배자죠. 네. 예,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캐머런 총리와 영국 주요 3당은 16일 독립안 부결을 호소하며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 합의문을 공개했는데요. 합의문에서 영국 연방은 기존 자치권과 새로운 권한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부여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영국 연방의 모든 자원을 균등하게 공유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작부터 그랬어야죠. 그랬다면 왜 분리독립운동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결국 경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위기, 민생위기 속에서는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죠.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 결과에도 오히려 유럽 지역의 분리독립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의회는 분리독립주민투표 법률안을 통과시켜 합법적으로 11월 9일 투표를 치를 방침입니다. 거기서 설사 찬성 투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리독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투표 행위 자체가 헌법에서 중앙정부만 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효가 없는 투표죠. 그러나 그런 의지만큼은 만천하에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는 있어요. 또 이탈리아와 베네토주의 분리독립 인터넷 투표를 조직한 잔 루카 부사토는 스코틀랜드에서 분리독립 투표가 부결된 원인이 경제적 이유지만 베네토주는 이 때문에 분리독립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북부 플랑드르 지역 지도자도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이 추진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자치와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주장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프랑스의 뭐, 코르시카라든지, 독일의 이제, 바이에른주라든지, 뭐, 유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것이 이제, 냉정한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리독립의 흐름이 갈수록 빨라진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럽 제국주의 연합의 균열이 가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그렇게 재정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결국은 민족 국가 단위로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미연방 해체라는 측면으로 매우 흥미롭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미국인 4명 중 1명은 미 연방 해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 해체에 관한 언론 조사에서 23.9%가 지지한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반대표는 그두 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찬성이 4분의 1, 반대가 4분의 2, 중간 세력이 이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당한 투표율입니다. 특히 그 텍사스 쪽이 강해요.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인데 미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거죠. 미국 분리주의 운동사를 연구하는 위스콘신대 모데카 이리 교수는 미국 내 독립 여론이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분리주의 운동사도 연구해요. 그리고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이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목합니다. 오바마가 미 연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다. 왜냐? 유대자본의 고위, 꼭두각시 노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는 엉망이고,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뭐, 완전히 만신창이 됐고, 특히 중동에서는 조지 부시 부시보다 더 전쟁을 많이 벌리고 후과도 크죠. 전쟁 반대하면서 당선됐는데. 그리고 북미 간에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전략적 인내. 그냥 참는단 얘기인데. 내내 참겠다. 내 임기 내내 참겠다. 참긴 뭘 참어. 북이 지금 핵 미사일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참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바마가 오히려 조지 부시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니 그 지지율이 어떻게 높겠어요. 2008년 9.15 금융자작 테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너스 폭탄을 맞았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마치 남코리아에서 친일파들이 일제 멸망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미제가 들어와서 오히려 더 출세한 가령 일제 때 검사 보조가 미군정 때 검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오바마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텍사스주를 비롯한 그 미국 전체 재정금융 위기의 후과를 세금폭탄을 맞은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이 파탄되고 있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지방, 촌, 특히 텍사스와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반 오바마, 반 정부의 여론뿐만이 아니라 아예 체제까지 연방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운동이 불을 지른 거죠. 굳이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하면 텍사스의 분리 독립 여론이라고 하는 유전에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불똥이 좀 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에서 성공했으면 불을 지르는 거고 투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불똥이 좀 튀긴 정도로 아, 그렇지? 네. 들불까지는 아니고 그쵸. 한두 개 유전 정도는 이제 불이 난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빨리 진도 넘어갑시다. 네. 지역별로 독립 찬성률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텍사스 주 등이 포함된 미 서남권이 34%로 가장 높았고요. 대단하네요. 예. 워싱턴과 뉴욕주 등뉴 잉글랜드 지역은 19%, 서부 내륙 지역인 로키 산맥은 26%, 플로리다주 등 동남권은 25%,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권과 미시간주 등 북부 지역은 22%로 미 연방 해체를 각각 지지했습니다. 그 34%라는 것은 이제 반대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텍사스의 그 여론이 정말로 안 좋은 거죠. 오바마가 평소 잘못한 거고 이제 스코틀랜드 투표를 계기로 이 정도 높이의 분리독립 여론인데 만약에 좀더 결정적인 가령 미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든지 실제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찍어댔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북미 대결전에 참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분리독립 여론이 이제 뭐막 비약하는 거죠.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미시시피 서부와 동부로 갈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클로즈 트랙 중에 하나로 유대자본이 스스로 미 제국주의를 이제 가르는 사실 그렇게 되면 북은 어쨌든 우리 동포가 220만이나 살고 있는데 미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죠. 무릇 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클로즈 트랙 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그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결과는 그런 클로즈 트랙이 상대적으로 잘안 됐다. 없거나 있더라도 잘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연방 해체 여론이라든지 유럽에서의 다양한 분리독립 운동이라든지 이 흐름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 내에 분열이 가속화되는 그런 추세를 확인시켜준. 다시 말해서 현상적으로는 여러 민족들의 분리독립 운동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대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 내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예리한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야, 이게 내일인데.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수사권 기소권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결국 코리아 반도 전체를 보나 남코리아를 보나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